안녕하세요. 저희는 놀이의 공부방에 민선아, 송윤지, 빛나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부방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미디어 수업. 녹음. 우리 여기 한 팀,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우리 한 팀 하면 안 돼, 녹음할 때. 혜원이도 녹음하면 시작하는 시점이 제일 좀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경화랑 어쩌면 할 팀이 있겠지. 이거 할 때 우리를 팀으로 만들어줄 거를. 네. 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얘들아. 내가 오늘 좀 기운이 없거든. 그래서 오늘 좀 부탁할게요. 부탁해야 되는지 모르고 할 수 부탁할게. 그래서 각자 좀 알아서 지금 녹음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녹음을 빨리 끝내야지. 편집할 때 시간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녹음을 좀 최대한 빨리 하고 편집을 하다가 녹음한 게 부족하면은 보충 녹음을 하더라도 그럼 빨리 편집 들어갔으면 좋겠고. 유리도 오늘 녹음 들어갈 수 있나? 유리는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 뭐야? 아니면 구성한 형도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 구성한 작업하고 자 여기까지 질문 수연이 편집해야 되지 아니 이거 오늘은 좀 끝내자 아이 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 안내해줄게 공룡의 초고마켓 미디어 작업장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고장난 컴퓨터들 모아다가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지정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 5대 정도 쓸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너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나는 요 수업 외에 다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그게 꼭 이 수업 때문에 하는 작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작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 친구한테 영상 편집을 이렇게 선물로 해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룡에서 우선은 이 미디어 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시범 운영을 한 달 정도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마음껏 잘 많이 활용해 달라는 안내하자. 여기까지 또 질문. 감사해요, 고고씨. 자, 작업 들어갑시다. 네, 애들을 빌려갈게요. 애들을 빌려가. 간식 시간. 감사합니다. 야, 간식 시간인데 벌써 나왔어. 나왔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야, 상품 잘라 그냥. 앞에 그냥 확 잘라. 근데 이거 되게 딴데 뜯어. 나도 뭐. 나도 뜯어. 뜯어버린다. 응?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뽕해버린다. 야, 더 먹어도 돼? 야, 완전 노래. 더 먹어도 돼? 네. 고구마 먹으면 감사. 선생님, 더 먹어도 돼요? 아, 진짜? 나 몰랐어. 네. 사람 내 건데. 남은 거 먹어도 되는데, 사오지 말고 그냥 난 이거 먹을래. 미안하다. 슬슬, 베이베. 웃지 마렴. 밥솥은 네. 여기다 담궈줘, 물 좀 넣어. 네. 어제 선언이랑 나 뽀뽀 했어. 아, 그래요. 귀여웠어. 근데 내가 뽀뽀한 거 아니야. 야, 근데 하나 더 먹어. 나도 먹고 싶어. 뭐 한 개 남았네. 드세요. 야, 이거 먹어. 선생님, 안 먹었어? 알아. 그냥 뭐였어? 로샘. 왜? 넌 먹었잖아? 꽃이다! 뭐야, 그게? 꽃. 꽃이라고? 꽃. 공부 중이니까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야, 우유 줬어? 야, 나도 우유. 야, 나 누가 컵 좀 꺼내다 줘. 왜? 너 싸웠냐? 민지꺼, 여기 있다. 뭐예요? 새로우니까 무섭지, 너 민지꺼 좀 땡땡하네? 그렇네. 물 더 있어? 그게 어제 무슨 아니야? 그거 보통. 근데 잘하지. 니네들은 까먹고 마지막으로 먹는 사람들은요? 난 안 먹었는데. 야, 나! 샌드위치 먹었다. 애들 다 샌드위치 먹었어. 먹어서. 야, 아, 여기까지 먹었어, 여기까지. 난 아예 안 먹었다. 그래도. 난 까르 안 먹었어. 그래도. 그냥 까르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의 공빵 소리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인터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경희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얘들아. 아, 그렇군요. 공부방에서 가장 하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공부방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 부설기관인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에서 교육 맡고 있는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놀이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랑은 공동체 미디어 교육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질문. 공부방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요? 네. 공부방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작업 더 하고 싶어요. 보충 작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뭐 이런 거. 이유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미디어 교육 받으면서 작업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내 수업이 그렇게도 재미가 없는 걸까? 작업이 왜 재미가 없는 거지? 막 이러면서 혼자 배 가르고.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뭔가 더 미디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의지나, 작업을 더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 들을까? 제일 듣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방에서 제일 하기 싫은 말은? 내가 하기 싫은 말? 네. 나 좀 봐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어떡해. 내가 공부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제일 하기 싫은 말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공부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그러게. 똑같네. 네, 공부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슬프게도 공부방에서 제일 하기 싫은 말이라는. 왜 그럴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잘 그러니까 나도 너네들 얘기 되게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못하는 거 알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얘기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교섭 같이 하고 있는 종민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공방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선생님. 그 이유는 뭐죠? 이유는, 그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잡아 끌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아, 그렇군요. 그럼 공방에서 제일 하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딱히 없긴 한데, 굳이 있다면 이런 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니까,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그게 일이든 아니면 만남이든 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이어서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공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은요, 안녕 입니다. 왜 그 말만 하시는 건가요? 아, 주로 공방을 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 있어서 갔다가 일 보고 나오느라고 맨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